예. 아. 저거 예. 제동 오빠 사랑해요인데 네. 랑자에 저기 위에가 떨어져 제동 오빠 사당해요 이렇게. 네. 제동 오빠 할 때 그 이응 중에서도 반이 떨어져서 제돈 오빠 사랑해요 이렇게 했는데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풀을 좋은 걸로 하나 구입하시는 게 그러니까. 네, 좋겠습니다. 예. 예. 뭐, 얼굴을 이렇게 너무 가리세요. 왜 어떤 분이 가져오셨는지 네. 궁금한데 우리 얼굴이 네. 누구 어떤 얼굴 좀 봅시다. 예? 어, 끝까지 가리시네요. 네. 아, 저렇게 쑥스러울 걸 왜 가지고 오셔가지고 참 안타깝네요. 진짜 마음이 아파요. 저거는 제가 좋아서 가지고 온 게 아니고 자기 얼굴을 가리려고 가지고 온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백지로 가리면 이상할 것 같으니까. 도현 오빠 사랑에는 너무 부끄럽고 만만한 나를 택하신 거 아닙니까? 아, 그건 아니시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아, 그럼요. 얼굴 지금 나한테 빨리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이. 아, 네. 그 음악을 좀, 예, 네. 좀, 막, 아름다운. 하하. 역시. 저 피아노 진짜 너무 잘 쳐. 쑥님이 올려주신 사연입니다. 제목. 사랑이란 단어를 말할 수 없는 남자. 저에게는 2년 정도 사귄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남자는 저한테 이날 이태껏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꺼낸 적이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여자의 심리상 사랑한다는 말은 꼭 듣고 싶은 말 중에 하나거든요. 어르고 달래고 심지어는 술이 얼근히 들어간 날 조심스레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보려 노력했지만 이 남자 요지부동입니다. 이 사람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게끔 할 좋은 생각을 알려주십시오. 네? 오늘은 사연이 그래도 네. 이 음악과 네. 어느 정도 매치가 좀 절묘하게 어우러지네요. 네. 좋네요. 아주. 단어 선택도 참 좋고 네. 네, 좋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네. 아이디가 밥풀이라는 분이 저기 리플을 달아주셨습니다. 예. 예. 일단 질문으로 시작을 하네요. 리플이 네. 특이하게 다행이에요. 요새 네. 이렇게 썼는데 이분이 리플로 사랑스럽습니까? 사랑스러우면 말 안 할 리가 없는데 이렇게 지셨어. 아이디가 러벌릭. 아마 그 러브홀릭을 줄여서 러벌릭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예, 전 2년 동안 좋아해온 여성분이 있는데 아직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이분도 2년... 혹시 제가 사랑하는 님이신가요? 밑에 글쎄 저는 사랑한다는 말 때문에 멀어질까봐 눈치만 보고 있는데 님이 절 사랑하신다면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딱 써있었어요. 오.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자기가 그 남자친구란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남자친구인데 사랑한다는 말 때문에 멀어질까만 눈치만 보고 있다. 눈치만 보고 있다. 이런 경우가 남자분들은 또 많습니다. 이게 고백하고 나면 괜히 또 어색하고 쑥스러우니까. 다음 오래간만에 돌아오신 분입니다. 네, 누구십니까? 리플계에 정말 오래간만에 복귀하신 분. 네, 누구십니까? 광주 피범벅 네! 드디어 돌아오셨습니다. 네. 등장하셨군요. 네. 몇 주간 안 보여서.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예, 궁금했습니다. 이 피범벅들이 있습니다. 뭐 광주 예. 피범벅 여러 가지 예. 피범벅들인데 각 지역마다 네. 있는데 광주 피범벅이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네. 광주 피범벅이라는 분 리플을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뭡니까 이게? 꽁 대신 닭이라 생각하세요. 아 그동안 정말 보이지 않았던. 리플게이 이단아. 리플게이 이단아 광주 피범벅. 드디어 이분이 돌아왔습니다. 놀라운 재치와 유머로 뭉쳐진 예. 광주 피범벅. 이분 연말에 초대해서 리플 특집 한번 합니다. 아... 광주 피범벅. 야. 제 생각입니다. 제작진과 상의 없이 제 생각이에요. 예. 다음 리플은 네. 박초림이라는 분이. 네. 이름이 초림씨예요. 박초림이라는 분이. 아, 이거 해야 되나? 옛날에 사랑해랑 안사랑해랑 살았는데 안사랑해가 죽었어. 그럼 누가 남았지? 응? 유치하지만 이거 하면 답이 나옵니다. 아, 이게 리플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걸 보고 넘길 우리 리플계가 아닙니다. 예. 이걸 가만히 보고 이걸 남겨둘 리플계가 아니에요.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리플계가 얼마나 살벌한 리플계인지. 이런 어설픈 리플은 바로 응징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벌써 아이디가 예. 살벌합니다. 뭡니까? 서린의 추석이라는 분이. 서린의 추석. 아, 요새 패러디가 유행이에요. 그렇죠. 서린의 추석이라는 분이 12조예요. 예. 이 리플을 보고 너무 마음이 상한 거야. 예. 안사랑이가 죽었어요? 그럼 유가족이 남죠.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아, 여기 말이죠. 프로들만 살아남는 세계입니다. 아, 정말 상당히 12조. 리플계가. 예. 리플이 거의 8,000개에서 만 개가 달리거든요. 예. 이 중에서 채택되는 것도 어렵지만 자기네들끼리 서로 정화합니다. 재미없는 리플이 달리면 그냥 쭉쭉쭉쭉쭉쭉 퇴출시켜내요. 거기다 쫙 달아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아, 서린의 주석, 광주 피범벅. 모아야 됩니다, 이분들. 예. 네. 자, 다음 분. 권순철이라는 분이. 네. 얼마나 좋아요. 자기 이름 석자를 그냥. 굉장히 정상적인 이름. 정상적으로 네. 권순철이라는 분이. 유치하고 80년대 개그 수준이긴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자기야, 자기는 다시 태어나면 동물에 아니면 사람에 대부분의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사람이라고 대답하겠지요. 예. 이렇게 사람에 여기서 중요한 건 얼핏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사랑해로 들릴 테니까요. 엎드려서 절 받겠지만 어쩌겠습니까? 그러려니 해야죠. 갈로 열고 주의사항.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으니 주의할 것. 사람!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으니 주의할 것. 사람! 이렇게 대답하고 어우, 너무나 발음이 명확하게. 사람! 이렇게. 그래서 얼핏 들어보려고 노력해가지고 뭐 하면 사람! 그래서 뭐 인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미치는 거죠. 돌아버리면 되죠. 다음은 있어요? 마무리 리플로 제일 좋을 것 같아서 네. 제가 뽑아왔습니다. 네. 리플 달아주신 분이 꿈이 있는 자유. 벌써 그 리플에서 뭔가 이렇게 물씬 풍겨오지 않습니까? 이분의 어떤 그런 이런 게 하늘보다 사랑한다고 말하려니 하늘이 너무 낮아 보였습니다. 땅만큼 사랑한다고 말하려니 땅이 너무 좁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한다는 말로는 다 그분이 사랑한다는 말로는 다 표현을 할 수 없어서 님에게 사랑한다고 전할 수 없는 게 아닐까요? 넓은 마음으로 사랑하시길 원합니다. 예. 훌륭합니다. 감동의 도가니입니다. 예, 감동의 도가니네요. 감동의 도가니. 다들 공감하고. 예. 그중에 몇 명은 못 알아들은 분도 계세요 지금. 몇 명 못 알아들은 무슨 말이야 이렇게 하시고. 사랑한다는 얘기를 뭐 나름대로 다 자기 스타일이 있겠지만 네. 너무 안 해도 그것도 문제인 것 같고 또 너무 남발해도 진실성이 없어 보이니까. 진짜 자기 진심이 나왔을 때는 해주는 게 그렇죠. 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듭니다. 네. 자, 지금까지 네. 김재동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